벌써 산을 하나 버린 뒤덮개는 후련하지만 며칠 후 지나고 나서도 바뀌었지 여전한 느낌 솔직히 이게 끝났다는 동시에 시작이란 걸 알기에 난 못 웃지 욕심이란 걸 알지만 되돌아가고픈 나의 맘이 벌써 그리워져서 받다 졸며 야단치던 선생님 그때 미웠는데 도리어 그리워지다니 하나하나 다 기억나 반짝꿍과의 종이 쪽지 메시지 그땐 과자 먹는가 안 걸리려 몰래 먹느라 참 애썼지 매일 아침 일어나기 싫어 모닝 알람과 난 전쟁에 덜 깬 채로 밖에 나가면 나와 같은 처지에 친구가 어깨를 감쌌네 장난치고 치고 받고 싸고 다치고 상처 생기며 그 상처 메고 가면서 애정을 키워치기 땡동 Congratulations 축하맨 졸업했어 그 많은 축하 속에서 그리워할까봐 울컥해 나 못 웃겠어 내 꿈의 첫발과 1주년의 축하 속에서 꼭 너희를 생각하면서 활짝 웃겠어 Yeah smile 하루 빠짐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잖아 Yeah 지치지 않은 우리 계속 유지해라는 사이 Yeah Woo! You know graduation 해낸 다 해도 끝은 아니야 Yeah 새로운 신발 갈아 신으며 Yeah we ready at the starlight I'd like to start off this speech With a thank you to everyone that helped little Chris to grow up I'm really glad to have you guys by my side Teaching me the ways that I should follow by 20 years I'll never forget you Started from playing with blocks that were stored in a box Filled with Legos and toy cars, we all have enough But little Chris always waited till Santa would come Hoping to get a present that would fill up his heart Yeah, but I guess my parents beat him to it Cause gave me music, a gateway to show the world my opinion One of the greatest gifts I've ever received in my life It's time I graduate, illuminate the world with my light Oh man, but sometimes I say to myself Is graduation a finish line or another gun shell That goes off to mark the start of a new journey Should I be excited? Cause it sounds a little scary, yeah Another challenge to prove my existence I'ma break all my limits, it's my ultra instinct What's to come? I'm a feline, feeling so curious But at the brink of death, I go Super Saiyan, yeah Before I go, let me set things clear My name ain't Pyeongchan, never was, never will And so, as the captain that I am right now I'ma take my team across the grand line We ain't going down 하루 빠짐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잖아 Yeah 지치지 않은 우리 계속 유지해라는 사이 Yeah Woo! You know graduation 해낸다 해도 끝은 아니야 Yeah 새로운 신발 갈아 신으며 Yeah we ready at the starlight Yeah 전 펼쳐본 것과 서로 시작 안 좋았던 기억보단 좋았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은 6년 걸음의 끝과 달리 처음 입어본 교복으로 시작해 안 좋은 게 뭔지 좋은 게 뭔지 맞는 게 뭔지 혼란 속에 삐끗한 날이 있었던 나의 발걸음은 내게 맞는 길을 찾아 헤맸거든 3년의 번 끝에 놓여진 다리는 음악 그 위를 걷는 동안 시간 참 빠르다 느껴 벌써 또 3년이 흘러 아쉬움보다 설렘이 컸던 단어가 다시 오니 이제 드디어 끝이구나란 후련함이 아닌 아직 준비가 덜 된 난 더 무거워질 책임감 앞에 먼저 드는 무거운 마음 작년에 불합창격과 무릎만이 만들었던 것 같아 내게 많은 경치가 된 미스테이크 그리고 수많은 연습에 보답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yeah. 더 멀리 보기 위해 주변을 주시하며 앞에 놓인 것부터 마무리해 yeah. 전에 내가 바라봤던 끝은 수평선에 불과 부푼 마음으로 다가가니 끝에 반의 반도 안 왔더라 yeah. 하루 빠짐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잖아 yeah. 지치지 않은 우리 계속 유지해라는 사이 You know graduation 해낸다 해도